기다림의 끝에 만난 잃어버렸던 설렘 텅 빈 빈 내 맘을 가득 채워주는 그대 my soulmate 당구 시키 밤새 TV 보기 PC 게임하기 지긋지긋한 소개팅 모두 다 끝 무기력한 내 생활을 모두 바꾼 그대 소개할게요 넌 내 인생의 금메달 그대 자랑할게요 넌 언제나 나만의 의위 그토록 오래 기다려 내 꿈속의 이상형 악성의 교 김연아 김태희 나영 이젠 영원히 안녕 잘 어울리는 여자의 부모님에게 가끔 안부 전화 드리는 센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언제나 희망을 말하는 눈과 마음이 예쁘고 건강한 네가 너무 좋아 평소에 그녀는 겸손해 또 알뜰살뜰 검소해 현명한 그녀의 뛰어난 재테크 깔끔한 그녀의 방은 항상 깨끗 우리 솜씨도 수준급 내가 칭찬해 줄 때는 수줍은 미소 그대와의 1분